내 사랑은 새빨간 rose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yeah.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봐 네가 떠난 후 바라나는 내 눈에 노랗게만 보여 그댄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 있어 아니 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안에 보고 싶어 my baby 내 맘은 이리 울적해 내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활짝 웃고 싶은데 같은 아무도 없다 너 사랑하지만 넌 날 아직 잘 몰라 I said I'll run away Just run away 다가오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rose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Baby don't cry we gon' get by Look at you in the eyes when I walk by See no more let go don't ask why Pain is love, love is pain Heartbreak go tough, low number 21 I am to blame CL the baddest game Playing you hot or am I insane? Am I just playing games? You thought I'd take your name But I ain't that easy boy And this heart is not a toy Free spirit blowing in the wind No promises for lovers Just a kiss Cheek XO goodbye forever 난 너무 믿지만 넌 날 아직 잘 몰라 So just run away, run away I said oh oh oh, I said oh oh oh 내 맘은 이리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활짝 웃고 싶은데 같은 아무도 없다 내 사랑은 새빨간